내 네 소리가 나게 좀 해봐다 티가 나 티가 차 뭐가 그리 들려나 지금 무슨 일 나와 짜증나게 내가 뭐랬다고 네 머리 다리 팔이 떨려내고 너도 많아 제발 저렇지마 G잡 다시 잡아주지 now what you wanna do right now How stop a little dumb dumb stop now 정말 다리가 속인 거네 한 번 하면 또 한 대 버릇 돼서 결국 끝난 대 옆에서 다 내가 미친 거래 너만 속아주고 다 주고 다 주고 하지만 자꾸만 나를 더 미치게 만들지 마 그렇게 깊게 갇지 마 더 이상 미소에 기칠까면 Why don't you kiss my baby Walk, 기분 참 못 갔네 그럼 난 뭐가 돼야 참해 힘들어 그만 할래